똑똑 그대 보고 싶소. 넌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어. So sad. 똑똑 눈물 쏟아내도 그거운 자태 한번 비추지 않고. 너무 왜 내게만 가치란 그녀는 유명한 화이. 서대별 다 어딨나 in your eyes. 개와 함께면 넌 디스토피아. 내 발걸음 따라오면 유토피아. 너만 취재 몰래 나만 보고 이제 그만해. 제비 뽑게 한여름에 두껍고 싶어 너의 그 눈길. 뿌리 뿌리 야리 뿌리 머리 머리 그리워 너의 몸. 그리고 외로워 여기 밑 빠진 독 물 먹여줘. Baby go wild 마치 cobra 부끄러워 마. Got it.